어때요, 별주부가? 토끼를 잡아 수궁을 들어가서 용왕께 토끼를 잡아왔다고 아뢰어노니 용왕이 하는 말이 빨리 토끼를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어명을 내려놓니. 자우나돈 금금오조리 술령소 일시에 내놔라. 토끼를 해온 쌀째 진앙말리 장성 쌓듯 사냥 싸움에 맞춰 쌓듯 첩첩이 둘러 쌀째 토끼 겹쳐 잡는 모양 경문 출사 도정 잡듯 토끼 도끼를 꼭 잡고 이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맥겨. 아니 내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강아지요. 개가 되면 도둑조터 동검무관족이나 삼복다름에 너를 잡아 짝기장도 좋거니와 니가 늘려 오개탕 다녀먹고 니가 죄를 벗기래야 잘잘 모아서 깔고 자면 어휴 열다 명약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소같이오. 소같으면 너무 좋다. 도파리 너를 잡아 비빗주 살찐 다리 양해가 전혀 공방 후박 없이 나로 먹고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니 가죽옷 벗겨내어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또 오줌은 걸음으로 니 벌에 끝없다니라. 이 송아지 몰아가자. 아니 내가 송아지도 아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아 가만 있으시나 생각 좀 해보고. 어? 내가 뭐였더라. 어? 어? 내가 망아지요. 아이가 되면은 더욱 좋다. 요당 행량 절기 마로다. 여의로고 백금으로 깃별을 사갔으니 기광점 마치 거두며 정금상을 알려주랴. 덜거라 헐거라 존장대로 토끼를 결박하여 그러매니 토끼란 놈이 기가 막혀. 죽구나. 아이고 이런 별주부야. 뭐야 나탄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오 수궁 남녀라 하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사를 맞을 놈은 남녀 먹으면 몸둘이에 뜨거워도 안당근 따위로마. 가자 어서 가자. 등등 도는 곳에 토끼 우리야. 저 토끼 내가 두서 번 궁굴로 놓은 것이 토끼 꼼짝 못하게 되었겠다. 아이씨